정말 우린 여기까지인가요? 허락된 시간조차 이제는 단 건가요? 이렇게도 우린 서로 사랑하면서 눈물을 감춘 채 돌아서야만 하나요? 못한 그 말 너무나 사랑한다고 단 한 번만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?